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대부분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물론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할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더 깊은 아량과 또 이해를 기대했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탈탈 털어서 다 내어주는 것을 당연한 듯이 받으면서도 지나친 간섭과 관심에는 실증을 내곤 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드러나는 그 어머니의 속내, 때로는 삶의 아픔 때문에 생각이 갇히고 그리고 피해의식이 생기는 모습들, 과거에 대한 아쉬운 집착들을 보면서 우리는 남몰래 측은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낯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삶의 길과 그 인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여자의 일생, 그 수 없는 지뢰밭, 수 없는 막다른 골목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밀려드는 그 막막함들, 뒤로 돌아서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위로받지 못하고 숨죽여 오열하는 그 서름, 어머니 당신 자신조차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턱턱 떠맡겨 들어오는 그 숱한 멍에들, 자식들이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딸들은 엄마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이고 그래라 이거사. 너도 그런데 자식 낳아봐라. 그게 네 맘대로 되나. 그래도 너는 똑똑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살겠지. 그러거라 제발.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의 인생에는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다른 옵션이 있었을까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을까요? 10대에 경부선에 몸을 실었으면 달라졌을까요? 그냥 현해탄을 건넜더라면, 그때 대문 박차고 나와버렸더라면 달라졌을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선언해버렸다면 달라졌을까요? 자식도 필요 없어, 가족도 원망스럽다, 다 던지고 엄마가 뿔났다 선언해버렸으면 나아졌을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무지렁이라서, 그만큼 못 배워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줄 몰라서, 못나고 힘이 없어서, 꿈도 없고 벨도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건 다 못 살았던 시절에 못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일 뿐일까요? 나 같으면 그렇게는 못 살아 한마디로 끝인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그 어머니들을 닮아서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지지 못하고 못 배운 어머니들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부장의 시절에 권유에 눌려 살았던 어떤 한 시대 아시아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성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수고와 그리고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 대지의 모태, 생명의 모태라는 사명과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마치 눈먼 아빠 강영우가 이미 타계하셨지만 그 맹인으로서 이민의 고달프고 쓰라린 삶 속에서도 저녁이면 아마도 전기를 아끼느라 불을 꺼놓고 두 아들들에게 어둠 속에서 점자로 읽어주던 그 끝없는 이야기들처럼 말이죠. 이것은 거룩한 사명인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마북 시절에 트리니타티스 교회라는 그 교회의 목사님, 그 사모님은 특수교육 전공하고 학교 교사였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롤란트라는 아이를 입양했어요. 뇌성마비 아이입니다. 굉장히 심한 중증의 뇌성마비예요. 그 아이를 입양해서 뒷바라지합니다. 일생 동안 그 아이만 뒷바라지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사모님처럼 이 생명을 낳고 기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사명이에요. 사순절을 지나며 그 사랑의 빚을 무심코 졌던 우리가 우리들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들의 길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생명의 주이신 우리에게 사람됨의 길을 알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길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이 겪었던 일들은 무심하게 넘기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는 간절합니다. 심지어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은혜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 말합니다.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인격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머니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공정하고 페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도 때로 우리는 공정하지 못해요. 오늘 그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뭐 그분은 희생과 고난과 고통과 뭐 처절함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미끈하게 넘어가 버리는, 우리 어머니는 사과 두 개 있으면 그거 자식 다 주고 자기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대, 못된 놈들.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 버렸던 그 주님의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변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의 기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이미 시작하신 예수님은 벌써 많은 일을 겪었고 그리고 행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독신인 젊은 예수님이지만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엘리야의 현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폭정의 주인공이었던 이 헤롯 대왕은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다시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죠. 그는 벌써 많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젊은 예수님에게 적어도 그의 인생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병자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치유사역. 약도 없고 병원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불쌍한 그들에게. 디모데도 속이 안 좋고 속병이 난 게 분명한데 물만 마셨습니다. 물이 약이라고 물만 마셨어요. 바울 사도가 측은하고 안쓰러워서 디모데에게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네 비위를 위해서 조금 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포도주도 그 디모데는 영혼의 목자이고 감독이었던 디모데는 포도주도 먹지 않았던 거예요. 물 마시면서 이 병을 다스리려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안타까운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병자를 더 집중적으로 치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하셨고 잘 가르치셨습니다. 재미있는 비유로 천국과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풀어주셨어요. 그 말씀 사역을 더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빨려들었어요.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농부들이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깔깔깔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본대. 네. 여러분은 안 우습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너무나 웃기는 장면인 거예요. 네. 그 재밌는 이야기들을 더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어부와 농부와 상인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법을 훈련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킹덤 비즈니스. 또 핵심 멤버들을 최소한의 단위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과 맞서는 그런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자 훈련. 아니면 세상의 요란함을 피해서 조용한 피정과 수도의 생활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떼제 공동체처럼. 아니면 쿰란 공동체처럼 영성 훈련이죠.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옵션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그가 성장했던 갈릴리에서 계속 활동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저변을 넓혀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자기를 잘 인정하지 않는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로마로 진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세계의 핵심부로부터 점점 사역을 넓혀가는 것. 옵션은 많았다는 거죠. 그럴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기수를 정합니다. 그것도 옵션 중에 일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옵션의 일부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의 운명을 예고하십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자기에게 사형의 언도를 내리겠고 능욕하고 침뱉고 죽일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침울했어요. 그 예루살렘의 루트를 향해 가면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예수께서 앞장서셨고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인생의 옵션은 많지 않습니다. 라인가우에 이 라인강변에 있는 포도밭 라인가우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끝없이 펼쳐진 이 포도밭의 향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주 가지런하고 잘 심겨지고 자란 이 포도나무, 수없는 포도나무들. 그 중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쯤은 어떻게 지 맘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적어도 그 정도 옵션은 있지 않을까라고 그 포도나무 가지가 생각한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적어도 그 가지 정도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게 옵션은 없습니다. 그의 옵션은 뭐예요? 유일한 거,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늦은 서리를 맞을 때까지 햇볕과 수분을 깊이 받아들이고 자기를 바쳐 단맛을 내고 모든 것을 다 투입하여 포도송이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에게 사실상 옵션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옵션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의 퍼즐입니다. 우리가 들어설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사람됨의 뜻이 있고 인생의 존귀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설계도 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림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시공하는 분들이 얼마나 설계도에 매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도면을 보는 거죠. 도면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그 수많은 것들이 옵션의 여지 없이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화조는 묻혀야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철근은 심겨져야 하죠. 지붕은 눈비를 다 맞으면서 견뎌내야 하고요. 대들보는 모든 무게를 자기가 감당하고 지탱해내야 됩니다. 전기 배선은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고 방화문은 불길도 몸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이것은 설계의 그림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을 따라 자신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내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아비들이, 아비된 이들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방의 장사꾼으로 사는 이 모든 삶이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퍼즐이 맞추어집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겪은 일들을 교차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아는 이들로부터도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병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에게 혜택을 입었지만 동시에 그 군중들이 모함을 하고 따돌림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고 4천명, 5천명을 먹이고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동시에 집단적인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중에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것은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가운 햇볕과 폭풍우는 피하고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같은 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퍼즐도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찬설이도 비바람도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같이 있고 시한부의 타이머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에 따라 맞춰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날레의 순간은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제깍 제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쓰임새와 목적과 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거룩한 모형이신 예수님께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의 삶의 길이, 그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이에요. 아직도 퍼즐이 잘 안 맞추어지고 있다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이, 이 세상의 경험이 다 말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타이머는 이미 작동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인생 미션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통받고 희생을 치르고 눈물 겹고 안 가도 되는 길을 가고 그게 아니라 주님은 포도나무의 길을 가셨습니다. 건축 자재가 간 길을 갔습니다. 생명의 어머니들이 간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을 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마땅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옹호해야 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옹호하고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인생의 두 갈래길, 세 갈래길, 교차로, 그리고 라운드바웃, 그 어떤 인생의 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그림 안에 있는 단지 그 길로, 그 선택으로 우리는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후회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라고요? 그렇게 많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과 고난이라고요?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죄와 음모와 핍박의 희생물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은 자신의 피날레를 가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것은 내몰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옵션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에 이끌린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내몰렸습니까? 생각하면 눈물이고 그리고 후회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때로 굉장한 전율에 사로잡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간 길들이, 이러저러한 우리들의 삶의 경험과 겪은 일들이 이것을 위함이었는가, 이때를 위함이었는가 생각할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이것은 값싼 운명론이 아니라 사명론입니다. 소극적인 신의 섭리에다가 숨겨놓고 뒤로 숨어버리는 주체성 없는 행위가 아니라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에서 얘기했듯이 The great negative possibility, 위대한, 가장 위대한 소극적 가능성, 우리는 아주 작은 것처럼, 작은 한 걸음의 발걸음, 그리고 작은 선택처럼, 그러나 주님과 함께 위대한 선택, 후회할 길이 없는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배수진을 치고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 그 앞에서 망설이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내일은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나그네의 삶을 살든지 건강할 때든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십자가의 길을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가까이 어머니의 길,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오버랩시키면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는 부담스럽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상황에 따라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길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생명을 위한 인생,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목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움 없고 두려움 없고 후회함 없고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그리고 그 주님을 배울 때까지 그 은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퍼즐이 어떻게 맞추어져야 하는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때로는 긴 길과 같고 지평선의 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목적이 되시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길 위에 서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길 되신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 되신 주님 저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따라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일한 길 바로 그 길 하나님 돌아설 수 없는 길 질적인 변화의 길 진리의 길 아버지 완성과 열매와 피날레를 위한 길을 하나님 후회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 주님의 스타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릇된 길로 접어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갈등과 후회와 두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 주님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으며 생명해 주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따르게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